우리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 오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피로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혼인식이 먼저 거행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혼인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있는 혼인집에 가서 신랑과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죠? 그걸 일명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되어서 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예수께서 신랑의 집으로 혼인집으로 데려가는 때가 피로연 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시간 방금 말씀드린 간단하게 형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 22장과 특별히 22장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주제죠.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손들을 다 초대합니다. 미리 말합니다. 그 손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복음의 초청을 들은 우리를 대표한다. 그죠? 복음을 초청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 예수님과 혼인식을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혼인식. 이 혼인식에 참석하도록 피 묻은 청첩장을 다 발송했습니다. 어떤 청첩장이라고요? 피 묻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피 묻은 초청장을 발송한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유대교회가 그 초청장을 거절한 결과로 로마에 멸망을 당해버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유대교회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청첩장을 다 받았고 신랑이 직접 와서 좀 하자, 나 결혼 좀 하자 하니까 여전히 로마를 숭배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거절합니다. 아들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 결과로 혼인식을 참여를 거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당시에 택한 백성들은 혼인식에 오기를 거절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손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가 뭔가? 복음 전파가 끝났다. 다 초청해서 사거리 길에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원하면 다 오라고 다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이제 본론이죠. 손이 가득한지라. 성경 안 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손이 가득한지라.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재림 신도만 해도 뭐 천 몇백만이라고 운운합니다. 한국만 해도 20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하튼 교회에 손이 가득한지라 믿는 자가 꽤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라고 들었습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0억 된다 그러죠? 20억. 천주교 신자가 한 10매득.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커트 라인을 정해서 일부러 하늘을 좁게 만들었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지만 선택하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은 까닭은 우리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가네 세상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네, 그죠, 세상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롯이, 그것도 아브람 때문에 나왔네요. 여러분, 성경 이해되십니까? 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왔지만,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 녹화를 해서 참 제가 늘 제안을 받는데, 마지막 14만 4천이 실제 상징을 떠나서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하튼 오늘 주제는 아님이지만 그냥 잘 쉽게 들으십시오. 그냥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손이 가득한지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손이 가득하지만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성경적입니다. 예? 교인 자격을 갖췄다 해서 그분의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인이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차이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까? 그 사실을 마태 22장에서 뭐라고 결론 짓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그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리 뺏긴다 뜻입니다. 신자 들어오니까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돼 위로 하는 그 인사말이 아니고요. 먼저 됐다 뜻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나중되었다 뜻은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신분이 바뀐다 뜻입니다.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서 많은 신분이 바뀔 거예요. 자, 됐고요. 본론 들어옵니다. 혼인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가 마태 22장 본문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단서입니까? 단서입니다. 이 똑같은 사실을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무엇으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까? 등잔에 기름이 있나 없나. 그 본문을 실물교원 마지막 장을 보시면 기름은 뭘 가리킨다? 품성을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이걸 문구에서 설명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 뜻입니다. 25장에도 우리 다친지라 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밖에 있는 처녀들, 처녀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신실하고 성실하게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처녀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 처녀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기름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품성이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으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까? 분명하죠. 자, 그러면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이요. 이 잔치에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혼인 예복인데 혼인 예복이 뭔가? 혼인 예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자, 다시 첫 번째, 혼인 예복이 뭔가? 입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아, 중요해.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혼인 예복을 입은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지켰는가?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혼인 예복이 뭔가? 왜 혼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이 예복은 놔두고 일단 예복은 내용은 놔두고 예복을 입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험이 혼인을 해야 하는 혼인. 그럼 성경 혼인은 뭘 가리키는 거야? 우리 인성 가운데 신성의 연합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기 위한 필요한 충분한 경험은 반드시 우리 인성 가운데 신성이 연합되어야 돼요. 그죠? 그걸 여천의 비유에서는 기름,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그 예복이 입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이 그 예복이 지켜지고 내 옷이 돼요, 내 옷이. 우리 결혼식 할 때 드레스 빌리죠, 요즘. 비싸니까. 그죠? 하나님 안 빌려주십니다. 그냥 선물로 주시는데. 뺏기지 말래요. 뺏기지 말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 좀 이따 성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 예복은, 혼인은 실물교를 읽어보십시오.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비밀의 핵심이 뭔가? 우리 인성 가운데 신성을 연합시킬 때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이 인간에게 신성이 공급되어질 때, 신의 능력이 주어질 때,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들에게서 신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신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장 전체를 보시면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릴 교회로 세우셔서 교회에게 진리와 율법과 복음과 성령을, 은혜를 주셔요, 교회. 왜 그런가? 그 진리, 그 복음, 그 율법이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교인 안에 다 이루어져서, 어? 저 사람 예수님처럼 닮았네. 율법이 지켜졌네. 이 사실을 우주 앞에, 천사 앞에, 세상 앞에 공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이게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 풀이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 전도, 전도, 전도. 오늘날 전도는 미안합니다. 가라지 양산소입니다. 가라지 양산소. 회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도 회개한 경들이 별로 없고요. 마지막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려 떠나갑니다. 자, 돌아가세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시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저 물고기로 말하면 지느러미 긴 거, 짧은 거, 머리 큰 거, 눈 큰 거, 온갖 종류의 사람이 또 앉아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온유한 사람, 너리 터진 사람, 지 잘난 사람 많죠? 이런 각 사람 각 사람을 그분의 은혜가, 신비한 은혜가 절묘하게 역사해서 다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만드는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대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양한 그분의 지혜를 온 세상에서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야, 저 사람 교회인 되더만요. 예수님 닮아버렸네. 성경대로 사네. 죄를 승리하네. 저렇게 이기적인 삶을 안 살 수가 있어? 어찌 저게 사람이 가능해? 이걸 보여주려고 교회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십억 들여 건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혼인 예복이 뭐냐? 우리가 신성과 연합하는 것.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미리 말합니다. 거듭납니다. 내가 죽고 장사되어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장 27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 다른 말로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다. 이 경험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좀 쉬운 말로 자아가 예수께 완전히 끼워지고 감추어졌다. 뜻이요. 저 사람 안 보여. 누구 안에 숨어버렸어요. 예수 안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아가 안 드러나는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굴복과 자복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은 죄,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입으로 다 토해냅니다. 시편 32편. 내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장인하고 죄를 토설합니다. 뱉어냅니다. 자백한다. 그죠? 성도에게다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 자백하라. 그렇습니까? 자백하라. 시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분 앞에 반드시 말하 자백하라. 그렇게 회개와 자백하는 경험. 이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준비운동이에요. 준비운동.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 닮지 못한, 예수를 닮지 못한, 신랑을 닮지 못한, 열부가 좋아하지 못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뱉어내고, 예수님 나 이제 나 죽습니다. 나 당신 안에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 이 침내라고 침내, 그죠? 더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요, 우리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 말씀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토해낸 마음의 빈자리,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굴욕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열심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율법과 조화된 예수님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품성으로 넣어주세요. 창조하셔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정신이 창조되어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회개와 자복과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침례를 경험을 할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함이 이루어질 때 성령, 이름이 성령이며 이름이 성령이, 이름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내 마음과 내 정신으로 변화시켜버려요. 재창조해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넣어주셔서 내가 성전이 된 것이 성전. 그게 거듭남의 처음이고, 그 경험이 되었을 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혼인 예복이 뭔가, 312페이지 실물교훈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옷을 입으셨습니까?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그 참 있습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었습니까? 누가 입었습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다음 말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벗은 사람들이다. 이게 재림교회 모습이고, 다르게 표현해드립니다. 다 거지들이다. 거지들. 흥급으로 군데군데 키워서 입은 사람들이다.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이 말의 의미를. 재림교회의 모습을 입기는 입고 있네, 옷을요. 근데 어떤 옷이라고요? 거지 능마주의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흥급으로 키운 품에서 무슨 말인가? 진정한 회심과 중생과 재창조의 경험이 없는데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니까 좀 봉사도 좀 하고, 좀 인내 좀 하고, 저처럼 성경 가르치는 흉내도 좀 내고, 장로 짓도 하고, 목사 짓도 하고, 이런 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힘이 가해지면, 무슨 말인가, 시험이 오면, 옷은 입고 있는데 군데군데, 야, 착하다? 야, 실검 잘 된다? 야, 안식일도 잘 지킨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군데군데, 아, 분명히 새로운 천이요. 분명히 이방인과는 좀 틀려요. 틀리긴 틀려요. 그런 천들이, 옛 큰 옷이 안 벗어지고, 안 벗겨진 채, 군데군데, 하늘의 천처럼 보이는 그 새 천을 흰 옷에 군데군데 집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옆하는 사람처럼, 예? 근데 야, 저 사람 착해. 와, 헌금도 잘해, 전도도 잘해. 그런데 시험과 유혹이 오니까 옷이 쫙 찢겨요.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새 포도즙을 옛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망가지느니라.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의와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비워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러면 회개. 그걸 용서라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새 포도주를 넣어주실 때 둘 다 성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정리했습니다. 예복이 뭔가? 예복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지는 것. 타락한 죄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로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뜻으로 합쳐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법이 지켜지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혼인 예복을 입었다. 됐습니까? 두 번째로 이 예복을 계시록 3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데이스. 정확하게 사대에 남아있어. 남은 무리. 남은 무리란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가 10개가 참 맛있어가지고 9개 먹고 1개 남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한 남은 무리는 치열한 영적 대쟁투에서 살아남았다 뜻입니다. 그냥 남겨진 무리가 아닙니다. 그냥 안식을 지키니까 저절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남은 무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남은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하기를 이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 남았단 말의 의미는요.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뭐와 싸웠습니까? 유혹과 시험과 사단과 육신과 자와 더불어서 은혜를 통해서 이긴 사람들 뜻이 남았다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대에 있어. 계시록 3장 3절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사대에 있어. 사대에 남아있어. 그들이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내게 있다. 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품성이, 예수의 의의 옷이, 혼인 예복이 입혀졌습니까? 네. 이 예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른 데 영적 가늠하지 말고 나만 보고 좀 살자. 내 집에서 나가지 말고 내 집에 좀 살자. 그 성소 안에 성소? 성소 바깥에 가지 말고 성소 안에 좀 살아라. 내가 먹을 것 다 줄게. 만나, 포도즙, 기름을 공급해 줄게. 응? 그 성화죠, 성화. 그래서 사대에 남아있어 내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내게 몇 명 있는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예언의시는 놀랍습니다. 이 단어를 또 안 빠뜨려요. 안 빠뜨리고 뭐라고 또 조석하냐 하면 누가 과연 이 몇 명 가운데 포함될 것인가. 예언의시는 우리의 전공을 찔러버려요. 그죠? 여러분 안전할 지증이 없습니다. 분발하시고 각성하셔야 돼요. 빨리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머뭇거리다가 시방은 가라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벨릭스.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 마음에 막 쏟아 부어지는데 막 진리가 막 임하는데 빌라도가 어때요? 지금 그 진리를 딱 고백하고 시인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가 뺏길 것 같거든요. 자리가 직장 쫓겨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말을 싹 돌려가지고 다른 말을 하잖아요. 빌라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돌아가세요. 그 혼인 예복 입혀졌는데 사대교의 기별을 통해서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중생을 통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복을 입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 성이 났습니다. 내 것 뺏겼어요. 부하가 뺏겼어요. 큰일 났어요. 성질이 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 이래요. 용이 분노하더라. 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살면 마귀 자요, 자. 마귀 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분발하고 옷을 입으면,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성질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예를 다시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단이 온 유대교회를 싹 지배해버렸죠? 그죠? 그 당시 목사들 2만 명 다 마귀 거였죠? 거의 다? 교인들 다 지 거였죠? 근데 성질이 한번 나는 거예요. 왜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목동들 몇 사람, 안나, 시몬 할아버지. 침례 요한은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나니까 사탄의 성질이 엄청났대요. 휴대성에 나와요. 왜요? 지 다스리는 통치 영역에서, 지 나라에서 요한은 뭐 하는 거요? 자유롭게 할복을 살아가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마귀의 정신,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마귀의 습성이 없어요. 율법 들어 좋아하던 생애가 침례 요한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을 뿐 아니라, 예복을 안 더럽혀요. 어떻게요? 그 다음 나오죠. 어떻게 예복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가?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죄 있는 육체로 그 육체로 죄를 승리하셔서 이제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앞에 4절 율법이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복을 지켜서 안 더럽혔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 예복이 무엇인가 포함됐고요. 그 예복을 입기 위한 조건이 혼인, 신성에 참여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임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때 예복이 입혀집니다. 그럼 예복이 뭔가 얘기 드렸죠? 예수의 품성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뜻이 내 것으로 되어서 내 뜻과 내 정신 가운데 열복과 조화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복이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죠? 지켜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더 부언 설명하겠습니다. 사단이 억울하고 성이 나가니까 하나님께 뭐, 이 너 당신 신부하실래요?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왜 당신 신부하는 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어 쫓아놓고 왜 저들은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내가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이들이 회개한 죄가 네가 죄짓게 했지 맞지? 네가 불절렸지? 사단이 입을 아마 으물거릴 거예요. 지가 죄짓게 했잖아. 지가 불화살 쏘았잖아요.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쏘아서 죄를 지었지만 이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다? 내가 그냥 용서해 주었니? 내가 대신 죽었다? 여기까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이 법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보자. 이 도전, 이 참소 때문에 믿는 자에게 시험이 오고 시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자가 정말 죄를 진심으로 뉘우시고 다시는 범죄치 않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영을 따라서 예수를 가까이 그분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옷을 더럽히는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 다윗, 모세, 솔로몬 같은 사람들. 옷을 입었었지만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옷을 찢기고 더럽혀졌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그들이 다시 어떻게 옷을 입고 마침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과 혼인을 했는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건 놔두고 이제 일단 그렇게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참소와 아직 예복을 입었지만 죄는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법이 기록되어지고 성령이 임했지만 내 습성 가운데 육체의 어떤 소욕 가운데 그 성향들이 남아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고기를 딱 끓었지만 한동안 코기를 보면 자꾸 충동을 강하게 받습니까? 그것이 그 죄를 끊었지만 그 죄를 지었던 성향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데 고기를 1년, 10년 안 먹으면요 그 성향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고기 냄새만 맡아도 역겹고 머리가 아프고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져 버려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가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하늘에 옮겨놓아도 고기 뜯어먹을 거 없나 안 합니다. 이해되셨죠?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승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리켜서 예복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게 어렵습니까? 예, 좁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좁고 분명히 불편합니다. 쉬운 복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통 복음을 가지고 표준에 미치도록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진 인간의 의무 아닙니까? 자, 드디어 예복이 깨끗하게 단장되어지고 여러 시험을 통해서 이 옷을 입혀준 것이 정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아, 당신 선택이 맞네요. 베드로 선택한 사실이 맞네요. 그의 결과를 보니까 베드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마침내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복을 입고 그 옷을 찢겨 드러비지 않고 마침내 그 예복을 심사받습니다. 그죠? 지성소가 열려서 그 예복과 그 예복의 발로 근거인 원 근거인 십계명 앞에 예복을 딱 세워 보니까 똑같네요. 그럴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칭의 때 입혀 주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입혀 주셨는데. 입혀주신 옷이 성화를 통해서 내 옷이 돼버렸어요. 자, 칭의 때 예수의 마음과 품성을 사진으로 딱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명각, 각인 깊이 깊이 새겨져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뭔 뜻입니까? 시험이 와도, 욕이 와도 그 사진이 안 지워져요. 이걸 성화라 성화. 이것을 가리켜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입었다 뜻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성소 앞에 나가서 그 옷을 십계명과 딱 대조하니까 같은 옷입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 지었던 그렇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용서받았지만 예복을 입고 있지만 내 기억 속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기억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억나잖아요. 아, 너 이제 합격. 너 예복 정말 입었구나. 충성이 드러났구나.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 더 이상 안 더럽히겠구나. 사탄이 두 산 두 발 다 들었구나. 아, 하나님 의롭습니다. 당신 사랑입니다. 이 죄인도 의롭습니다. 율법. 이 사람 내 법과 똑같습니다.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심리 앞에.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각 사람의 사건을 검토할 것이고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며 그래서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다 기록이 되어지는 사실 이러면 그냥 신앙 안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 점심시간 좋았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저 혼자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식탁 자리가 들은 설교를 가지고 토론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간증하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래요. 안식일 식당을. 산책 가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대화를 나누고 설교 대화를 나누고 너무 뭐 각박하고 까다롭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의 삶에.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버리죠. 꽤 튀어나와버리죠. 왜요? 정도의 계단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속한 사람인가?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이것이 경건의 연습으로 내 삶 속에 습관되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한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한 형제와 3일을 전도회를,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3일 내내 신앙 이야기요. 그분이 하영반 장로였습니다. 제가 91년 미국에서 와가지고 전도회를 이제 가는데, 하장로와 둘이서 3박 4일을 가는데, 계속 신앙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지루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또. 저 자랑과 칭찬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소원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하늘에 두는 것은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 승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런 다음 방금 같은 반복이지만요. 그 옷이 영원히 내 것이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예복이 입혀졌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심판이 끝나고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결정되어지고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실 때를 성경은 말하기를 중보자가 없는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 없는가? 필요가 없죠. 중보자가. 왜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죄가 끝이 나버렸고, 아멘 맞습니까? 죄 문제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중보할 필요가 없고 그들을 지켜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뭐가 없습니까? 중보가 없죠. 중보가. 왜요? 할 필요가 없는데. 왜요? 히브리 10장에 제사가 끝났는데요. 왜요? 제사들 필요가 없는데요. 끝났는데요. 반대로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중보가 없는데 그들은 큰일 났죠. 멸망이죠. 맞습니까? 재림으로 나아가요. 재림으로. 예수께로 재림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혼인식이 거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신부로 지금 초청하려고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그 청첩장이 그냥 종이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고뇌와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찍힌 엄청난 값이 든 초청장입니다. 이걸 등한히 하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 3장 어찌 구원을 등한히 하리요? 영생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성경 보시면 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장난쳤고 히브리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장난쳤고 재림교회들은 아따 전라도 말로 너무 성경 어렵다, 신앙 어렵다, 예니신 어렵다 또 하는 장난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의 법을 왜 주셨는가? 성경만 있으면 좋은데 왜 예니신 또 왜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 가지 법을 주셨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만 가지의 법을 주의하시면 넉넉히 마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안 돼. 개신교인들하고 게임도 안 돼. 싸움 우리가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애신을요.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모쪼록 이 놀라운 예복을 선물로 받으시고 지키시고 맛있네 입으셔서 영원히 하늘 신민으로 확정되는 그 놀란 혼인식을 거행하고 마침내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기치를 버린 아름다운 군대의 모습으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그분의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란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이 더러워진 우리의 품성을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흠도 점도 없는 예복을 입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의 옷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킬 것이며 결과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림 성도가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요구와 조건을 다 경험하게 하셔서 넉넉히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